경의하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관한 우간다 주최사상 전국 토론회 참가자들이 7월 28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오늘 조선에서 이룩되고 있는 경의적인 사변들을 통하여 토론회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 각하와 위대한 김정일 장군께서 강국건설위협 실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그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데 대해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원수 각하께서는 세계 정치 무대에서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하시었으며 주체 조선의 위력을 높이 떨치시켰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자기의 영향력과 지배권을 확장하려는 열강들의 책동으로 대립과 모순이 격화되고 있는 현 정세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토론회 참가자들은 자주화되고 단결된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보급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의 정의의 위협과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전진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편지는 강조했습니다.